아이고, 동영상으로 찍어야 돼. 무명의 추태. 여기가 조용한 캠핑장만 아니면 볼륨은 이만큼 올려놓고 되겠는데 지금 이만큼도 충분히 큰 것 같아. 사람들이 슬슬 자서 시간이 늦어져서 한 시간을 까먹어서. 아, 벌써 줄인 거야? 어. 이 노래 썸 41이었나? 썸 41의 누트. 누트? 내가 뭐 이 노래에 대한 특별 감상이 있다기보다는 이 밴드에 대한 감상이 더 있는 건데, 내가 그 그린데이를 엄청 좋아했거든. 엄청 좋아했거든. 그런 류의 숨쉬면서 좋아해. 그래.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런 연장선에 그린데이를 한참 어렸을 때 듣고 나서 왜 이런 밴드는, 물론 내가 저변이 넓지는 못하니까 많이 듣지 못해서 이런 스타일의 노래가 왜 또 없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어느 날 썸스를 들었는데, 아 정말 필적하는 그룹이구나. 그래가지고 썸스 41의 노래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들어. 근데 좋은 이유가 뭐였어 처음에? 어떤 부분이 좋았어? 이렇게 막 시원하게 지르는 거? 이런 곡의 흐름이, 곡의 구성이, 이런 코드가, 이런 단순함이, 그런 것들이. 스트레이팅도 그렇고. 와, 나 스트레이팅을 한번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빡세. 슬라이딩이나 이게 너무 빡세. 펑크가 뭐 이렇게 단순한 코드로 냈긴 한데 변주가 많이 있어서 뭐, 아우, 그게 너무 힘들어. 근데 언젠가 한번은 정말 똑같이 카피를 하면서 미친 듯이 그냥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 달려보고 싶다. 그냥 위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물론 뮤직비디오는 뮤직비디오에 지나지 않지만 그냥 미들 뮤직비디오 보면 그냥 다 때려 부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와, 그게 왜 좋을까? 네. 아, 저희가 남조가락이 없어서. 현장감. 난 노래 크다고 찔리다 그러는 줄 알았어. 나 그냥 소심해져서 노래 줄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가 레슨을 받는데 기타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런 노래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런 노래라고 하니까 그때 새삼 그런 기분이 들고, 아, 내가 이런 노래를 좋아했구나. 내가 이런 노래를 하려고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이 노래를 해야지. 그냥 로망으로 갖고 있는. 아하. 그런 느낌. 나도 미친 듯이 쳐달려가지고 이런 노래를 하고 싶다. 미친 듯이 놀고 싶다. 할 수 있어, 언젠가는. 아, 나이 먹어서 안 돼, 이제. 힘을 내, 친구야. 아, 내가 기타 연습을 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야, 좀 있으면 40이야. 근데 뭔 상관이야? 그냥 그렇다고. 근데 여전히 신나고, 어렸을 때 그 스트레스에 많은 돌파구가 되어 주었던 초달님의 한 곡. 이상하게 그 밴드 음악도 영국 밴드들은 좋아하는데 미국 밴드는 별로 좋아했던 기억이 없어. 막 한참 펑크다 막 이럴 때도 막 클래시 좋아하고 그랬는데, 섹스 피스톨즈 듣고 막 그랬는데, 영국, 미국 밴드는 특유의 이런, 얘네들 이, 그러니까 난 노에펙스는 좋아했거든. 근데 노에펙스도 마찬가지고 얘네도 그렇고 특유의 그 발음이 있어. 발음이 있지. 발음. 발음. 응, 발음. 그러니까 발음. 영국 발음이야. 발음은 좀 아까 아, 더, 발음, 딕션. 더 큐어 노래는 되게 좀 건조한 느낌이 있단 말이야. 특히 많이 이렇게 발음들을 붙여서 잘 안 해, 걔네는. 단어가 하나하나씩 다 들려. 근데 미국 애들은 이렇게 많이 흘리잖아. 그게 좀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많이 듣진 않았어. 아, 그러니까 취향이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는구나. 발음이라든가. 그러니까 너무 가사풍이라든가 너무 직선 직접적이라, 나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지난번에 직선적이라서 좋다는 얘기 실컷 해놓고. 근데 좀 재미가 그 직선과 없었어. 이 직선은 다를 수 있어. 재미가 없었어. 미국 밴드들. 근데 노예팍스는 그나마 좋아했던 게 걔네들이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걔네가 만든 레이블이 십렉 레코드라는 그 이렇게 침몰한 배 레코드라는 그 레이블을 만들고서 걔네가 이제 그 미국 인디 펑크 애들 이렇게 키우면서 막 그런 활동을 했거든. 그런 거 보면서 재밌네. 그냥 그 정도였지. 야, 이렇게 된 김에 우리 그냥 막 선곡해볼까? 막 선곡해? 어, 우리가 그냥 가져왔던 거 싹 다 지워버리고 지금 이 분위기에 맞춰서 새로운 노래를 그냥 새로 듣는 거 둘 다. 그래? 어. 그래? 어. 유튜브에서 찾아서 바로 들어. 어, 그러니까. 난 이 노래를 선곡했어. 다음 노래 너 뭐 들을래? 한번 찾아보자. 힘 포 더 위크엔드 그거 듣고 싶어. 근데 나는 비욘세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이게 비욘세잖아. 무서워. 왜? 생긴 게 무서워. 생긴 게 무서워. 눈이 무서워. 눈이 특징적이긴 하지. 콜드플레이어의 힘 포 더. 콜드플레이어는 뭐야? 아,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에 왜 F 발음을 해? F 발음 어디 들어가는데? 네가 좀 전에 콜드플레이 이랬잖아. 아, 콜드플레이의 힘 맞나? 힘, 아. 힘 포 더 위크엔드. 주말을 위한. 위한? 위안인가? 힘이 찬양. 뭐 교양고 뭐 그런 거지.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제 인도 같은 데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욘세가 이상한 옷 입고 막 춤추고. 이 노래가 그 어쩌다가 페이스북에서 워너뮤직인가? 어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툭 튀어나온 거야. 그 스폰서 광고 같은 걸로. 근데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이 노래 들었는데 주말에 바로 직전에 이 노래 들었거든. 아주 아 주말이구나. 일주일이 끝났구나. 나는 언제 인도에 가보지?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보면은 되게 좀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 게 나는 솔직히 주말에도 그렇게 자유롭진 않거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일 때문에? 어. 일 때문에 별로 주말에도 솔직히 그렇게 자유로운 편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 와,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치면은 이 노래 같은 기분이 들겠구나. 지금 내가 일을 그만두면 아침 당직도 안 하고 서버에 대한 걱정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다 놓고 때려치면 이런 기분이 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쩔 때는 되게 상상을 되게 많이 해. 이걸 내가 때려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노래 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신남 때문에 그렇지. 성공을 해온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 노래가 되게 그 처음 듣고 나서 되게 자주 듣고 싶어지더라고. 최근에 알게 된 곡이긴 한데 그냥 주 말이 가까워지면은 그냥 일을 하기 싫으면 죽어버려라고는 중식이 밴드의 죽어버려라 하고는 약간 별개로 중식이 밴드의 죽어버려라는 주중에 일할 때 듣는 거고 예능 금요일 밤에 일할 때 듣기도 하지만 뭐 그냥 그 주말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든다라는 느낌 뭐 그냥 나는 콜드플레이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잘 없어. 네, 그냥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비 들어온다. 비슷하게 이제 유명한 되게 이제 뭐 빅밴드들 있잖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직까지 활동하는 밴드들 중에서는 현재로는 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콜드플레이가 대단하지. 그러니까 자기네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특유의 그 분위기라든가 자기 색깔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 근데 이 남자 너무 잘생겨서 싫어. 잘생겨서 싫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나 너무 잘생긴 사람 싫어. 이거 봐, 내가 그냥 즉흥 선곡을 하면 너 신날 것 같다 그랬잖아. 왜 신나지 않아? 어. 너 신나는 거 선곡해봐. 나 신나는 거? 공국의 신남이 보인다. 공국의 신남이지. 제목이 뭐였지? I want you back.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노래는 잭슨 파이브의 I want you back. 내가 노래방을 되게 좋아하거든. 네, 네가 아까 그 Sum 41 노래를 언젠가 연주하고 싶다는 그 얘기처럼 나는 내가 실현을 하고 싶은 것까지는 아닌데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은 노래들이 있어, 몇 개다. 근데 그 중에 이것도 하나야. 노래방 가면은 흥이 실컷 나면 이거 부르거든. 이게 되게 힘들어. 힘들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쉬는 부분이 없어. 호흡이 없어. 진짜 잭슨 형이나 되니까 부를 수 있는 노래란 말이야. 이때는 형이 아니었잖아. 어쨌든 노래 잘하면 다 형이야. 그래서 노래방 가면은 열심히 부르면서 포인트를 익혀가면서 연습하는 노래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 노래 잘하잖아. 어? 노래 잘하잖아. 고마워. 어, 되게 잘하는 편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베이스 라인인 것 같아. 이 노래의 베이스 라인은 진짜 아, 너는 노래 듣는 게 굉장히 섬세하구나 라는 걸 다시 느껴. 왜? 네가 생각하는 신남의 어떤 베이스 라인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나는 이제 베이스 라인에 대한 그런 펀치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되게 신나는 쪽으로 많이 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가 생각하는 신남은 그보다 훨씬 더 섬세하다는 거지. 그런 빠른 BPM이나 그런 어택감이 있는 거를 더 신난다고 느끼는데 너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섬세한 부분을 듣는 거지. 남녀의 차이가 아닐까?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 내가 더 단순하게 듣는 거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게 남자 여자 성향 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드는 걱정이 내가 신난다고 가져오는 노래들이 너는 전혀 신나지 않겠구나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들어요. 걱정? 걱정할 것까지야. 아니 이게 뭐 그런 왜? 왜냐하면 경향성이 많이 다르면 루즈하게 들릴 수 있잖아. 뭐 취향이 너무 많이 다르면 루즈하다는 생각은 나는 콜드플레이는 약간 루즈하다는 생각했어. 근데 뭐 그네림들은 덩실덩실한 노래 아니야. 이 노래는 되게 아기자기하잖아. 귀엽고 그러니까 노래를 정말 어렸을 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진짜 누가 들어도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레사 프랭클린 막 이런 사람들. 와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노래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안 뒤부터는 그냥 노래 자체가 나도 할 수 있는 신나는 노래. 그거 노래방에서 이거랑 실버 그린의 퍽큐 있잖아. 그것도 열심히 불러. 그런 신남. 그룹 노래방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취향이 비슷해? 다른 친구도 꽤 있는데 그냥 서로 노래할 때는 무시하고 뭐 딴짓하고 이러면서 근데 뭐 대부분은 이제 이쯤 되니까 서로 취향을 알아서 존중해주며 아름답다. 이음이 노래를 불러도 내가 꼭 참고 내가 이런 노래 불러도 막 아이고 저거 또 시작이네 이러고 뭐 이런 거지. 정말로 준비 안 해온 노래 하나 생각해봐. 준비 안 해온 노래? 응.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노래는 300에 30? 300에 30? 300 나누기 30을 검색하면 나왔어요. 너 이것도 슈퍼스타K에 나왔던 걔네 아니야? 아닌데? 아! 나 이거 들어봤는데. 씨 없는 수박 김대중. 처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박형입니다. 박형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블루스 하모니카 연주자입니다. 1997년 3월 경기도 안성내리에서 우리 둘이 처음 만났습니다. 300에 30으로 신월동에 가보니 동네 옥상으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연탄창고 아닌가. 비행기 바퀴가 잡힐 것만 같아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300에 30으로 녹번동에 가보니 동네 지하실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방공호가 아닌가.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할 것 같아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박형! your time. Kim어준의 파파이스 공개 방송에 나왔어. 아, 이 사람이랑 박근혜라는 여자랑. 아, 거기에 나왔어? 나는 거기에 나와서 이 노래 불렀어. 팟피디의 여행수다에서 들었었는데. 거기서 나왔었구나. 그래서 김대중과 박근혜가 친구예요 이러면서 둘이 같이 박근혜 그 밴드의 사마의 꽃이라는 노래도 되게 좋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 거기서 알게 된 거지만. 아, 근데 비가 오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처진다고 해야 되나? 좀 처지는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이 노래는 너에게 어떤 소회가 있나? 오늘 배웠네, 소회. 소회? 소회? 회, 회. 회. 아, 되게 무식한 것 같지 않냐? 너무 무식해. 아, 그냥 팟캐스트 듣다가 우연히 듣게 된 노래인데, 그냥,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블루스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야 되나? 블루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냥 졸라 찌질한 가사에, 그냥 블루스 리듬이 들어간 거잖아. 그거를 완벽하게 잘 실현을 했다. 블루스는. 그냥 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밝은 리듬으로 노래하는 블루스. 찌질한 얘기. 우리 와이프를 바람난 놈을 총으로 쏴 죽였네. 막 이런 노래. 노예 시절 흑인들의 블루스 같은 거네. 그렇지. 거기에 약간 지금 그 얘기는 처용가 같기도 해. 어? 처용가. 아. 저 발 두 개는 누구 거지? 아, 이런 그럼 거. 처용가를 블루스로 정신동질거리면서 블루스로 해석할 수도 있으려나? 아. 느낌이 그렇지 않아? 아, 그렇네. 약간 그런. 그런 정서가 우리한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반체념한 듯 하고. 반체념한, 반체념 정서. 하나하고는 좀 되게 다른 거야. 되게 달라. 근데 그냥 그거를 돌아서면서 흥얼흥얼 거리는 거지.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그 곡에다가 그냥 막 가사를 붙이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그거를 소탈하다고 해야 되나? 그거하고는 또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 300에 30이라 노래를 또 한번 들어보자. 이 노래까지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벌써 1시야 이놈아. 와, 우리가 녹음을 벌써 1시간 반 했어.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 때문이야. 네, 나 때문이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비올거라면 빨리 오지. 네가 뭔데 뜸을 들여. 전화를 해보아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속을 썩여. 네가 뭔데 내게 뭔데. 네가 뭔데 내게 뭔데. 자꾸만 생각나도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올 거라면 빨리 오지 왜 이렇게 틈을 들여. 이번에는 용기를 낼 거야. 이번에는 용기를 낼 거야. 노래는 굴소년단이라는 밴드의 니가 뭔데라는 노래야. 밴드 들어본 것 같다. 아, 들어봤어? 내가 이 노래를 들을 때 너한테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살짝 얘기한 적 있는데 마지막 짝사랑을 했을 때였어. 내가 근데 그때 그 친구를 만났던 게 소리 더 줄일까? 그 친구를 만났던 게 떠? 아니 그 친구를 만났던 게 월드 DJ 페스티벌이었나? 그런 데에서 그 퍼포먼스를 하는 아티스트를 구한다는 그런 공고가 나온 걸 보고 아, 난 저기 가서 그래피티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선 스프레이랑 스텐실 할 거 들고 나가가지고 구석구석에 이제 낙서처럼 그림을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거 그런 거 하겠다고 해서 거기 참가 신청을 해서 통과를 했어. 그래서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때 같이 데리고 갔던 동생이랑 텐트에서 그 천막 같은 데서 그냥 공연을 보면서 놀고 있었단 말이야. 네? 내가 뒤쪽에 그냥 던져놓은 스프레이 캔을 들고 어떤 애가 들어오더니 거기에 그래피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벽면에다가 나무로 된 그 판에다가 딱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어? 그리고 봤는데 얘가 약간 취했어. 약간 휘청휘청 하면서 그리는데도 그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야. 뿌리는 게. 내가 가서 먼저 와서 말을 걸었어. 나도 약간 미쳤던 것 같을 때. 나는 술 하나도 안 마시고 하나도 안 취했었거든. 근데 가서 이거 내 건데 이랬어. 근데 걔가 미안 이러는 거야. 스프레이 내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미안 이러는 거야. 아니라고 계속 하라고. 근데 너 되게 잘한다고. 그래서 언제부터 했어? 말했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말을 트고 알고 봤더니 걔가 나랑 동갑이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 걔한테 내 스텐실이랑 보여주고 나 사실은 여기 이런 거 하러 들어온 거라고. 너 내일도 와? 그게 이틀 하는 거였거든. 내일도 온대. 그래서 알았어. 그럼 내일 와서 같이 놀게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어. 그 다음부터 엄청 두근거리는 거야. 막 이렇게 좀 걔랑 너무 빨리 친해지고 싶은 거. 그때는 막 남자 여자 반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멋있는 거 걔가. 그래서 다음날이 됐는데 막 어찌저찌 하다 엇갈려가지고 못 만났어. 근데 그 뒤로 연락은 계속했어. 내가 지금 이 노래가 딱 생각이 난 게 걔랑 제대로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한 첫날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 아까 만나가지고 이제 옥상에 있는 뭐 술집 같은 데서 그림 얘기하면서 우리 앞으로 뭔가 재밌는 거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 하려 그랬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비를 반쯤 맞으면서 이렇게 천막 이런 거 말고 큰 파라솔 있잖아. 되게 큰 거 그런데 파라솔? 몽골 텐트? 몽골 텐트. 그런 데에서 이렇게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둘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세상 걔한테 그날 반한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만난 처음 날에. 근데 이놈 시키가 묘해 하는 듯이 말로는 막 뭔가 재미난 걸 같이 해보재. 근데 막상 맨날 시간은 안 되고 어느 날 내가 연락하면 늘 취해 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뭐 나중에는 뭐 실제로 같이 만나갖고 그림 그리고 놀고 그러긴 했는데 그쯤 되니까 그래피티도 한번 하고 내가 얘한테 뭔가 나눠 좋아해라고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 내가. 그쯤 반하면 내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되거든 내 스타일상. 죽이 되는 밥이 되는.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얘랑 같이 해보기로 한 일이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내가 얘한테 나눠 좋아해 해서 어색해지면 그걸 못하게 될까봐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 노래가 그렇잖아. 어차피 올 거라면 빨리 오죠. 왜 이렇게 속을 썩여.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네가 뭔데 나 이렇게 속상하게. 근데 그걸 되게 귀엽게 투정을 하거든. 걔가 없는 곳에서 이 노래를 혼자 들으면서 아 얘 뭔데 왜 맨날 연락한다고 연락 안 하는데 이랬거든. 넌 천막 밑에서 비를 맞으니까 걔 생각이 갑자기 났어. 상남자네 상남자. 걔? 야, 뭐가 상남자냐? 아니, 어쨌든 여자 마음을 후렸잖아. 헐. 아니야, 상남자 아니라니까. 왜? 그러고 나서 나한테 어느 날 문자 보냈다니까, 한방중에. 상남자도 찌질할 때가 있는 거야. 나 너한테 엄청 반했는데 소심해서 뭐 어떻게 얘기할 방법을 모르겠어. 뭐 어쩌라고. 나도 반했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 노래였어. 너무 진지한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아서. 괜찮아. 우리 방송은 프리해. A lot like goodbye.